말하고 라고 보고 싶다고 전화를 걸어도 한참 뒤에야 연락 오는 너 어제 밤에 왜 전화 안 받아요 사랑한단 말만 하는 너 거짓말 좀 그만해 거짓말 좀 그만해 거짓말 좀 그만 좀 해 난 좀 해 너 거짓말 좀 그만해 거짓말 좀 그만해 거짓말 좀 그만 좀 해 난 좀 해 뿐이라면 누가 못해 오빠는 네 할 일만 하지 왜 자꾸 내게 돌아와 귀찮게 짜증나게 하네 보고 싶다고 전화를 걸어도 한참 뒤에야 연락 오는 너 어제 밤에 왜 전화 안 받아요 사랑한단 말만 하는 너 거짓말 좀 그만해 거짓말 좀 그만해 거짓말 좀 그만 좀 해 속이